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한 려명일꾼들과 려명원들의 덕송 이야기 모임이 10일 평양의 려성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려명일꾼들, 려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항일혁명투사 백학림 동지의 아내 진영화, 문화성 부원 김순아를 비롯한 출연자들은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빨치산의 아들로 한생을 빛내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혁명생애의 나날들을 한없이 숭고한 동지의 역사로 순화하신 데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출연자들은 한평생 저강도 현지지도 강인군을 이어가시며 조국의 부강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더욱 빛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